2부 시작하겠습니다. 띵띵띵띵띵. 자, 그럼 다음 곡을 들어보겠는데, 다음 곡은 분명히 네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그거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뭐요? 영상 뭐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알레소의 히어로라는 노래인데, 이 영상이 어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이렇게 낄낄거리고 막 오 막 그랬냐면,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많이 있는데, 인간의 뭐 한계극복, 국문명으로는 보통 그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그게 원본 영상은 People Are Awesome이라는 영상으로 awesome. 이게 그 채널이 있어. 이거를 모아놓은 게 있어. People Are Awesome. 이게 2014년 종합판이거든. 이게 연도별로도 종합판이 나오고 먼슬리나 위클리로도 나와. 이건 2014년에 나온 그 종합판인데, 내가 난 방금 어지간한 수명 100개를 본 기분이야. 여기서 보면은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익스트림 스포츠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 뭐 8명이 버디를 쳐서 그게 쏙쏙쏙 들어간다거나 멀리서 농공을 던져서 들어가는 거, 야마카시 같은 거, 야마카시 같은 거, 아니면 높은 데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난 사실 이런 영상이 높은 데서 하는 거 되게 막 오금이 저려서 보기가 되게 막, 나 지금 오줌 마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보다 나는 그게 더 좋은 게, 이제 일상적인 거 있잖아. 멀리서 농공을 던져서 들어간다든지 여러 번 시도해서 성공한 것들, 그게 생활의 달인. 그런 게 훨씬 더 막 찌릿하고 막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 일부러 출근길에 가끔 그런 걸 보기도 해. 그러면은 이 노래를 알게 된 게 이 영상 때문인가?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너한테 먼저 노래를 먼저 들려주고 그 감상이 따로 있었을 텐데, 막판에 이거를 이제 보여줘서 해야 노래에 대한 감상은 없다시피 했다. 미에 이랬지. 그랬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걸로 보여주고 저걸 하려고 그랬지. 아, 그러니까 나는, 느낌이 왔어. 이걸 보니까. 나는 이런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 굉장히 경외심이 들고 사람에 대한 감탄을 하게 되잖아. 아니, 어떻게 그냥... 보면 되게 잉여로운 짓거리를. 위험해. 어? 위험하다고. 너. 위험해. 너희의 생식기는 한계야. 이거 페일 영상도. 자전거 그렇게 타다가 응 고자된다. 이거를 페일 영상을 모아놓은 것도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을 그래도 저걸 할 순 없지.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뭐랄까 기운이 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은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런 피지컬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을 사는 게 더 대단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내 데프콘 노래 중에 힘내세요 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가사가 있어. 내가 완전 공감했던 게 운동은 무슨 운동? 사는 게 운동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반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일상을 사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 안 되는 일이고 더 경외심이 생기는 일이고 내가 지금 일상을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게 이런 사람들이 익스트림을 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익스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뭐 그냥 힘겨운 일상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냥 내가 그냥 오늘 출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내 몫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노래였지. 옛날에 듣고 노래도 괜찮고 뭐. 노래는 그냥 나는 들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영상이랑 같이 봐야지 노래 장점이 살아나는 그렇지. 게 We Could Be Hero라고 그러는데 메시지 자체가 난 별로 안 끌려. 그냥 막 긍정긍정하고 막 이렇게 밝고 그래서 에이 재미없어 그걸로. 아니 출근을 전투적으로 하다가 이건 또 왜 갑자기 영웅이 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그런 식의 감상이지. 넌 나보다 생각이 깊구나. 아니 뭐 영상을 보게 되면 뭐 그렇지 않나? 다음 노래를 들어볼게요. 도쿄스카 파라다이스 오케스트라의 나 원어 제목을 몰라. 너 이것도 찾아봤니? 원어 제목이 추억의 라일락이야? 그러니까 추억을 1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추억의 라일락이라는 노래인데 그 일본 애들이 레게 음악에 강해. 상당히 잘해. 그 저번에 피시먼즈도 일본 애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만의 말랑말랑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자메이카라든가 영국 쪽으로 그쪽에 간 레게들은 뭔가 좀 뭐 그런 장르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말랑말랑하거든. 일본 애들이 하는 레게 스카 음악에 비해서 좀 공격적이란 말이야. 특히 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멜로우하게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사람들 노래를 그 레게 음악 좋아한다는 외국 친구한테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 이거는 거의 뭐랄까 재즈 쪽에 가깝다고 자기가 듣기에는 그 도쿄 스카는 그 줄임말로 스카파라라고 부르더라? 맞아. 스카파라라고 스카파라가 내한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가서 공연을 보고 완전히 그냥 막 거의 울었어. 너무 좋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애초에 이 사람들을 먼저 한 게 아니었고 이름이 뭐냐? 무드메이커스 그 아씨 찾아서 얘기할게. 이런 편집 못하는 거냐? 쯔요시카와카미 앤 히스 무드 메이커스라는 밴드를 먼저 알게 됐어. 그 사람들 앨범을 우리나라 정식 발매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듣다가 완전 뿅 반한 거야. 봤더니 이 쯔요시카와카미라는 사람이 도쿄스카 파라다이스 오케스트라의 멤버인 거야. 그래서 도쿄스카를 찾아 들었는데 그 이것도 충분히 멜로한데 그 무드 메이커스는 이거보다 더 좀 말 그대로 무드를 잡는 사람들이라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노래는 스카파라 노래 중에서 보컬이 있는 뭐 이거보다는 좀 더 남성적이고 막 그런 곡들도 있긴 하지만 보컬이 있는 곡 중에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보컬 없이 트럼펫 더 버전으로 라이브야 이거. 유럽 어디 유럽이 아니라 캐나다였나? 어딘가에서 라이브 한 거를 앨범으로 만든 그런 버전이야. 출근할 때든 언제든 나는 출근할 때 딱 생각을 하면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안 질리는 노래들 내가 계속 딴 때도 생각나는 노래들을 출근할 때 주로 듣게 되는 편인데 그냥 낯설거나 별로 듣기 싫은 노래가 나오면은 출근할 때 약간 아무리 내가 뭐 잘만큼 다 자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예민해져 있거든. 퇴근할 때에 비해서는 약간 막 스킵 하다가도 이 노래가 나오면 이러고 듣게 되는 노래. 야 아까 말한 것처럼 스카가 이제 일본에서 강세라고 하는데 레게나 스카가 내 생각엔 좀 더운 데 사는 애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 약간 더운 데 사는 LA도 그렇고 뭐 서브라임도 그렇지만 더운 데 사는 동네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더운 데 사는 애들이 레게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이 환경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스카 감성이 있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카라고 보기에는 약간 스윙 재즈 비슷한데 완전히 스윙 재즈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말하는 것처럼 스카하고 재즈하고 중간에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 근데 다른 노래에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레게 다 그런 게 좀 더 있고 이게 찾아보니까 정보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팬층이 많지 않아서 스카파라라고 부르는 것 정도로만 알았고 내한했을 때 사람들이 갔다는 정도 뭐 그런 얘기 들었었고 내가 거기 있었어. 근데 이게 27년이나 된 밴드야? 정말 오래됐다. 진짜 오래된 거. 내공이 느껴지지 않아? 그 연주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주최하는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럽다고 생각되는 게 뭐랄까 이런 밴드가 그쪽 동네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걔네들이 주최하는 페스티벌도 있고 그런 그 장르의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때 오프닝을 킹스턴 루디스카가 섰거든. 근데 그때 킹스턴 루디스카가 거의 막 산꼬맹이 시절이었어. 지금이야 어디 가서도 헤드라이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임밸류가 있는 밴드가 됐지만 그때는 막 나와가지고 막 너무 황송해하는 거야. 그 리드 리드라 그래? 리더? 밴드 리더 그 사람이 정말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밴드라고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뒤로부터 또 킹스턴 루디스카도 좋아하게 됐고. 근데 걔네랑은 또 에너지가 다르지. 이게 얘네들이 국민 밴드 그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찾아보니까 원피스나 루팡 3세 그쪽 OST 쪽도 작업을 했고 심지어는 앨범도 그 멤버들을 원피스 멤버로 바꿔서 앨범 표지로 나온 게 있어. 아 그래? 어, 앨범 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악기들을 딱 들고 정장 입고 서 있는데 얘네들이 뭐 원피스 멤버야. 원피스 멤버를 이렇게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고 이제 앨범 표지를 만들었는데 그 멤버들이 되게 좋아했대. 그걸 녹음하기 전에 그 표지를 보여줬는데 아 내가 누구네 하면서 그 배역별로 따로 있잖아. 그걸 하면서 되게 좋아했다고. 그리고 루팡 3세도 큰 애인데 그 정도를 얘네들이 OST 작업을 했다는 거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명도가 있다는 밴드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 좋겠다 부럽다 이런 밴드가 걔네들한테는 이런 큰 작업 같은 것도 맡기고 하는 거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었어. 뭐 앞에도 말하긴 했지만 약간 출근길보다는 퇴근길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약간 루즈한 그런 불리지한 감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도 이게 응원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유튜브에 올릴 때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찍은 그 서부간선 사진에다가 그 곡을 MP3를 입혀갖고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야. 그게 좀 그 약간 퇴근길 감성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 해질녘. 어 해질녘. 뭐 새벽에도 들어보기도 했고 그렇지만 퇴근길에 딱 맞아가지고 좀 퇴근길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좋게 들었었어. 다른 노래도 굉장히 좋고. 스카파라의 노래를 들었고 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뿅. 이 노래는 매스그램의 국내 밴드 매스그램의 에브리 모먼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장르적으로는 모던 메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 원래 센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데 좀 라이트한 거를 가져온 거야 나름. 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영상에 나온 보컬이 딴 애로 바뀌었어. 딴 애로 바뀌었는데 바뀐 애가 굉장히 이뻐. 바뀌면서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온 거야. 공연은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보컬이 예쁜 사람이 들어오니까 눈에 확 띄면서 갑자기 확 알려지는 거야.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 바뀐 보컬이 이렇게 두꺼운 목소리가 라이브에서는 안 나와. 그게 조금 아쉬워. 새로 바뀐 보컬의 노래야 지금? 아니면 그전 보컬의 그전 버전이야? 그전 보컬의 버전이. 공연은 근데 보통 내가 아직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네 말대로 뭐 모던 메탈? 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비층이 남자들 아니야? 그렇지. 그럼 예쁘면 밴드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홍보 수단이 많이 되지. 여신님이 되는 거 아니야? 어. 네, 근데 나는 물론 나도 예쁜 사람이 좋아. 예쁜 사람이 좋지만 여신 어? 아, 노래 불렀어. 예쁜 사람이 좋긴 한데 많이 아쉽지. 그 전에 보컬에 알... 약간 아이돌처럼 생겼다. 이해가 되지. 아, 인기 많겠네. 밴드를 작년 말에 알게 돼서 그 남자의 그 그롤링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여자의 클린 보컬하고 이렇게 딱 아 되게 세련되게 그리고 믹싱을 되게 잘했거든. 우리나라 메탈 쪽에는 되게 좀 촌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믹싱을 외국에 맡겼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자 이제부터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의문에 대해서. 네. 어 보컬이 외국 사람이었어? 아니요. 그럼 보통 이런 그런 메탈 하는 밴드들은 가사를 다 영어로 써? 그렇지 않은데 영어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 왜? 뭐 해외 진출이나 그리고 같은 노래도 그 보컬한테 들은 얘기인데 같은 노래도 영어로 하는 게 더 잘 맞는데 곡에 곡에 더 잘 붙는데 녹음을 할 때도 그러니까 그렇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자 이런 보컬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했을 때 나는 스킨 언니밖에 없잖아. 이렇게 막 지르고 막 확 끌고 이러는 게 근데 내가 스킨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루브가 있어. 기본적으로 텐션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없는 느낌인 거야. 그냥 너무 딱딱딱 떨어지기만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내가 왜 스컹크 아나시 노래를 좋아하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못 가질까. 만약에 이게 똑같은 노래를 스킨이 불렀다면 나는 와 멋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 호불호를 떠나서 완성도가 있는 노래라고 생각했거든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남자의 그 이걸 빼고 뭐 이펙트 걸린 기타 소리 같은 걸 몇 개를 뺀 다음에 베이스랑 드럼을 딱 살려놓으면은 굉장히 내 맘에 드는 전자음악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보컬 그대로. 근데 다만 전자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텐션이나 그루브가 없어도 다른 데서 받쳐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노래가 더 재밌게 들릴 거란 말이야 나한테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키보드가 있잖아. 키보드가 되게 키보드는 없어. 없어? 치는 거야. 뭐야? 그 그롤링 하는 사람이 이펙트로 치는 거야. 아 그건 마음에 들었거든. 중간에 드드드드드 하고 올라오는 그게 뭔가 모든 취향은 한 끗 차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그 어디 EBS인가 어딘가에서 오디션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이 출연을 전 멤버로 했을 때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롤 그 아무래도 지상파다 보니까 그롤링 볼륨을 확 낮추고 그 이펙팅도 확 낮춰서 약간 대중적으로 그거를 내보냈었어. 내가 말하는 너가 게 대중적인 거야? 그렇지 약간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이 듣기에 조금 더 편하게 라이브에서는 이거 같은 노래를 라이브에서는 더 세게 하고 그롤링도 더 세게 하는데 TV에 나왔을 때는 그롤링을 거의 안 들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키보드나 이렇게 보컬을 좀 더 살리고 이렇게 이펙터도 조금 낮추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메탈의 필수 요소죠. 그롤링. 그래서 내가 메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내 언젠가 내 블로그인가 내 자기소개 해놓은 거에 나는 메탈을 빼고 모든 장르를 좋아한다고 써놨지. 모든 음악을 좋아한다. 메탈 빼고. 근데 이 팀은 지금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그 사람들한테 그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 밴드가 별로 없었어.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옛날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컬이 바뀐 것 때문에 눈이 띄긴 하지만 그 기존보다는 완성도가 훨씬 있는 스타일이었어. 기존에 지금 이렇게 말하면 뭐였지만 메탈씬에서 하는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재 감성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모던한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뭐 그리고 한 명이 그 이펙팅을 하는 친구가 아마 내가 알고 그 넥슨에서 음향팀에서 일을 하나 봐. 그래서 게임 OST나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여기서 대중적으로 좀 더 가면 제이락스러운 곡도 좀 나오고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얘기한 거는 그런 대중 쪽하고는 조금 달라. 나는 뭔가 약간 그쪽으로 더 생각했어. 보컬이 있는 채로 이리오 테이프 같은. 그래서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센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출근길에 등 떠미는 용도로 쓰고 있지. 얘네들 노래가 작년에 알게 되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 사실은 네가 오늘 선곡한 세 곡 중에는 나는 이게 의외겠지만 제일. 아 그래? 괜찮은 노래라고 생각했어. 하긴. 질풍가도는 너무 아재스럽고 그리고 이제 알레소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취향에서 벗어나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취향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뭐랄까 완성도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짜임이 그랬어. 의외네. 의외지. 메탈을 싫어하는데. 싫어하는데 생각이 났어.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나 같은 평소에 안 듣는 사람한테도 캐치한 부분이 있어. 그 멜로디 자체가. 이 노래는 선곡을 다 끝내놓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오늘 날씨랑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들었는데 출근하고 나서 한 거의 한 30분 정도로 계속 이것만 들었어.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넵.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캐로원이라는 교포 가수가 만든 노래 중에 그러니까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다이나믹 듀오랑 같이 한 노래가 있어. 그 노래 제목이 Let's Just Be Friends라는 노래야. 네, 뭐 하루 되게 소꿉친구 같았던 여자랑 하룻밤 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자가 막 남자한테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아 우리 그냥 친구하자. 우리가 그 이상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역사가 있다. 중간중간에 난 네가 코올리기 시절 더 봐왔다 그런데 그 노래 중간에 보컬이 들어가는데 보컬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그게 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 앨범을 듣다가 이 노래가 귀에 훅 들어온 거지. 원래는 건반을 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는 건반이 전혀 없거든. 근데도 참 깔끔하게 잘 만든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보를 찾아보진 못했는데 뭐 두오모 왜 두오모지? 두오모 이탈리아 지명 아닌가? 아, 그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야. 아, 그 동네 사람인가 그러면은? 모르겠어. 어쨌든 미국 사람은 아닌 거는 알아. 그래서 오늘 너한테 들어보라 그러고 사실은 그 두이덕에는 바꾸려고 생각을 했거든. 안 들은 지 좀 오래된 노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느낌을 살려보고자 워낙에는 고를 얘기를 하려다가 고보다는 두이덕에이 조금 더 쫄깃하거든. 나는 두이더게인이 출근길에 맞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일어나지. 아, 나는 애초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노래를 듣진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틀다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청량한 느낌은 있었지만 약간 두이더게인이 좀 더 내 몸을 가동하게 만드는. 아, 끓는다. 끓는 거하고 조금 달라. 아 그래? 어, 좀 더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출근길에 좋은 노래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걸로 바꾸려다가요. 네가 그 노이러겐이 꽤 마음에 드는 감명 깊었다길래 아 그래 그럼 바꾸지 말고 뭐 이따 봐서 뭐 클로징으로 이걸 틀어달라고 하든가 그 생각을 했지. 오늘 사실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아 그랬어? 사실 야, 그런데 왜 저녁을 잘 안 먹었던 것도 어제 뭐 먹은 게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머리가 띵하거든. 종일 배가 아팠다가 아 그냥 최대한 골목 보고 있다가 괜찮으면 뭘 좀 안 부담스러운 걸로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도 아직 살짝 야, 띵하거든. 이렇게 어렵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둥이가. 예.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냥 오늘 그랬다고. 그래서 아 내가 말을 잘 못 절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되게 행사수술한 것 같아. 아니 괜찮았어요. 그런 거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안 되지. 아니야 들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해야지. 뭐 이제 와서 하는 첨언이긴 한데 후기가 이번에도 있었잖니? 근데 그 후기에 자꾸 똑같은 사람 얘기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막 친한 척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아, 왜냐면 언급하는 거를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했었으니까. 근데 아, 그분 그래서 그분 말고 다른 후기 네, 얘기를 해야겠다. 같은 연령대의 사람인데 저도 왕보령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충격을 아 가슴을 저미는 목소리를 지니신 분이군요. 좋은 음악 속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지인이 모르는 척하고 존댓말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황보령이 마음에 들었다면 새 앨범 소식이 있거든. 스펙소프트 10월 언제냐 10월 어쨌든 이달 안에 새 앨범이 나오고 아마 쇼케이스도 하고 공연을 꽤 할 것 같아.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이 그 스펙소프트가 황보령이나 멤버 난 멤버들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도권 쪽에 살고 그쪽에서 자주 뭘 하는 건 맞는데 전국을 다 다녀. 아~ 지방 조그만 축제 같은 거 이번에는 무슨 불교랑 관련된 축제 같은 거에 그러니까 어떤 축제까지는 아니고 좀 조용한 그런 행사에 출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아마 산사에서 하는 것 같아. 되게 특이하지? 아니 근데 산사에서도 가끔 그런 음악제를 해. 근데 그러니까 윤도현 밴드도 산사에서 음악제를 했었어. 그래? 어. 어쨌든 듣는 분들이 어디 계신지는 내가 정확하게 다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부간선을 타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스맥소프트는 찾아보시면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업데이트를 굉장히 잘 하는 편이라 찾아보면은 가까운 곳에서 돈도 안 내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좋은 청원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녹음도 추태를 부리고 무슨 추태야? 뭐야? 아 앞에 녹음이요? 민폐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들어보고 형 아니면 잘하면 되지 뭐. 아~ 오늘 출근길에 듣는 노래들을 들어봤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런 마무리 멘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납시다. 뿅. 오늘 방송 끝.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 구릿빛 피부, 생각만 해도 그냥 기뻐요. 하지만 말이죠, 아까운 거 고개 제일 중요합니다. Yeah, yeah, come on. 살 빼다 가세. 매년 그리고 매해. Yeah. 살 빼다 가. Yeah, 한밤에 만난 아가씨 내 맘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떠나갔지. 꿈이었어 무거운 눈꺼풀이 떠져. 오마이 그럼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은 늘 역시 1년 1년 세월은 가는데 이거 이러다간 지쳐 삐걱대선 평생 남들 창 사는 거 구경이나 하다가 좋은 날 다 보내고 펑펑 울며 살까봐. 시작한 살 빼기 다이어트 심각한 마음에 부는 가을바람이어도 일단은 겉마음이 거뜬하니 겁은 잠시 접어두고 사력을 다해 빼보자고. 오나도 쫙 달라붙는 망사 뒤로 거리를 누빌 때가 있었어. 83kg 항상 튀었던 내가 이거 슬프게 하물과 내물단지 3X라니 뭐든 잘 먹는다 기뻐하던 엄마도 이제는 밖에서는 아는 척도 안 해. 참 내 소개팅은 매번 손해지. 뭐 좀 알아라 치면 아우 그 배 좀 치워. 뚱뚱한 게 뭐 그리 큰 죄입니까.